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순서로 모르는가 봐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종술 작사, 리정호 작곡인 가요 모르는가 봐는 청년들의 특성과 심리를 생동하게 반영해서 주체 80일 1992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사에서는 소정적 주인공 처녀의 내면 세계와 체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 청년들이 지녀야 할 사랑은 아름다운 꽃밭이나 아늑한 강변의 유보도가 아니라 창조와 위훈이 나뉘치는 사회주의 콘솔장들에서 꽃필 수 있다는 것을 생활적으로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나게 엮어진 가사 형상의 중심에는 말없이 일밖에 모르는 한 청년을 사랑하는 처녀가 서 있습니다. 어느 날 처녀의 가슴 속에는 일 잘하는 혁신자 청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토나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자기도 혁신자로 온 나라의 이름 떨치는 그날에 마음속에 간직한 그 말을 하리라 결심하며 가슴에 묻어두고 삽니다. 청각에 대한 처녀의 서원은 인물 잘난 인품도 물질적 부도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청춘도 희망도 생명도 귀중하였지만 그보다 더 귀중한 당과 수령, 조국을 위해 한 목숨 바치어 부대의 돌격로를 개척한 리스복 용웅을 비롯해서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영적 위훈을 세운 사람들 중에는 청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오늘날 인민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이룩되는 새로운 혁명적 대거조의 나날들에 새겨지는 혁혁한 창조의 앞장에도 언제나 우리 청년들이 서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청년들이기에 처녀가 바라는 서원은 돈과 재벌로 맺어진 향락이 아니라 사회주의 대콘솔장들에서 싹트고 맺어지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가사에 반영된 혁신자 청각에 대한 그리움의 애타는 처녀의 내면 세계는 생동한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전 미녀나 다른 나라의 륜종 가요들을 보면 모두 구슬프고 애절한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 선율은 그리움이 애타는 처녀의 내면 세계를 약동적이며 낭만적인 종소족 색깔로 생동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용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종이와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서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두려움과 주저함이 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희생적으로 투쟁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질과 성격을 생동하게 형상한 것으로 인해서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만나 욕심에 꽃은 피고도 사랑한다 그 말은 다음은 가요 본용아라 초고기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요 본용아라 초고기어는 주치 50일 1962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박세용 작사, 모용일, 김재손 작곡인 이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이끄시는 초림아의 나라,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찬양과 사랑이 뜨겁게 맥박지 흐르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흉흉한 용도에 의해서 세계적인 기적과 변혁이 이루어지고 날로 융성 본용하는 조국의 품속에서 끝없는 행복과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초림아의 발구름 높이 휘양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용두기상을 격동적인 감정으로 웅심 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요의 음악 형상은 시종일관 폭넓고 유창하며 숭엄하고 아름다운 선율적 정서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폭넓게 펼쳐지는 첫 부분의 선율은 합창곡의 음악적 성격을 규정해주는 완결된 선율 주제로서 우리 인민의 드높은 민족적 흥지와 자부심을 감동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오늘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우리 인민 누구나가 희망이 넘쳐 즐겨 부르는 노래로 되고 있습니다.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